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가끔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마시게 될 텐데,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아이들이 그 술을 배울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마시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부모님들 앞에서 배우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술을 좀 마시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라 그러면 아마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근데 물론 뭐 제 와이프는 뭐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술 마시는 걸 뭐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될 거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뭐 예의라던가, 그리고 뭐 적당히 본인들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습관을 갖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마도 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왜냐면 이제 부모라는 게 이제 적당히 어렵고 또 적당히 또 친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한 중학교 뭐 대충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또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뭐 제사 때 뭐 한두 잔씩 마시게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할아버지부터 온 가족이 있으니까 뭐 저도 이제 나름 예의를 이제 지키면서 이제 마시게 되고, 또 아이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한 손으로 잔을 가리고 머리를 돌려서 마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따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또한 뭐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집안 식구들과 같이 마시다 보니까 나름 또 저도 예의를 차리고 또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시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이제 보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때 이제 대작을 하는데, 사실 뭐 이미 그 전에 뭐 친구들하고 당연히 이제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겠죠. 다만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어디서 뭐 떳떳하게 대놓고 마시진 못하니까 친구 집에 가서 아니면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뭐 등등해서 조금씩 숨어서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그런 수준이지 뭐 대놓고 퍼마시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합법적으로 대놓고 이제 마시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때 이 술 마시는 습관을 잘못 갖게 되면 평생 이거 본인뿐만 아니라 이 주위 사람들까지도 아주 피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첫 대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작이라는 건 정말 완전히 취할 때까지 그렇게 이제 마시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거의 토할 때까지 이제 먹이는 건데, 물론 뭐 매일 그렇게 먹는 건, 먹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이제 대작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바해서 마시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리 취해도 기본적인 예의를 그 지킬 정도의 그런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근데 뭐 와이프가 뭐라 하는 것을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별로 좀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술이라는 게 이제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술이 술을 마시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같은 또래 비슷한 그 친구들끼리 이게 뭐 감당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마시다가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이제 술버릇을 갖게 아주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 그 술버릇이 나쁜 술버릇을 갖게 되면 정말 이제 나중에 실제로 되게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꼭 빨간 신호등 켜지면 기다렸다가 막 뛰어가는 놈부터 해서 뭐 길바닥에서 왜 이렇게 드러눕게 되는지 애들이. 나중에 이제 피곤한 친구들 하나둘씩은 아마 기억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오늘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술을 어떻게 가르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커져서 이제 같이 술을 마실 그런 기회가 이제 아무래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제 세상에는 이제 많은 종류의 술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약한 술, 독한 술, 아니면 맥주, 양주, 막걸리, 소주? 아니죠. 크게 보면 발효주와 증류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세상의 모든 술은 이제 이두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라고 봐도 뭐 틀림이 없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소주는 사실 이제 증류주에다가 물을 섞은 희석주인데 크게 보면 이것도 이제 증류수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사실 이제 세상의 술 종류를 보자면 이제 이것저것 따지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뭐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괜히 제가 아는 척을 해봐야 워낙 이제 고수분들도 많아서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뭐 비웃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가 술 종류 하면 바로 이제 나오는 소주, 맥주, 양주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술들은 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혹은 뭐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시작이 소주, 맥주, 양주니까 소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청주하고 막걸리 정도가 오래된 술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발효주인 거죠. 발효주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던 그런 술들입니다. 근데 그럼 그중에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요건 이제 뭐 사실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어떤 것이 뭐 인기가 더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빈부격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도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귀족도 뭐 노예도 모두 이제 와인을 마셨는데 사실 이제 서로 마시는 포도주의 등급이 틀렸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죠. 어쨌거나 지금의 그 대중주인 소주, 그러니까 이제 증류주의 역사는 그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언급은 하겠지만 이런 그 증류 기술이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한 1000년 전쯤에 이슬람 문화가 한참 번성할 시기에 그 당시 그 연금술사,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화학자들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들에게서부터 이제 증류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의 침략으로 그 기술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걔들이 13세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한 술만 아까 얘기했던 뭐 청주 막걸리 막 이렇게 막 있었은 이랬던 시대에 국내에 이제 병참 기지로 삼았던 개성하고 안동에다가 증류 기술을 이제 이용해서 소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소주의 원조는 뭐 안동소주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빼갈, 그러니까 이제 빠이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또한 사실은 증류주죠. 근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공부가주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공자가 심심해서 그 당시에 뭐 만들어서 공자 집안에서 이제 대대로 내려왔던 뭐 그런 술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중국 애들도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워낙 스토리 좋아하는 중국 애들 다 뻥이고 이 사실은 1986년도에 그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서 그한 양조 회사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30년도 채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증류주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안동 소주보다도 한참이나 뒤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중국의 빠이주는 그 종류가 이제 거의 뭐천 가지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되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1980년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전통주를 찾아내서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게 커지기 시장 자체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오바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다들 우리나라 동네 막걸리 양조장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제조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중국 명주라고 알려진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뭐 기술이나 전통이 그 우리나라의 안동 소주 같은 그런 전통주보다도 뭐더 크게 나을 것도 없고 뭐 거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그 여러 양조 회사들이 이제 뭐 합쳐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덩치 키우고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의 대표적인 전설의 술꾼 이태백이 이 양반이 당나라 때 분인데 요즘처럼 도수 높은 빼갈 뭐 이런 거 드실 기회는 당연히 없으셨을 거고 아무리 높아도 대충 그 20도 미만의 발효주 그러니까 이제 곡주 정도만 드시고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독주는 원래 이제 추운 지방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육체노동도 심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취향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은 이제 그런 독주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발효주를 한번더 증류를 한다는 것이 이제 손도 좀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내기도 좀 번거롭고, 뭐 그런 이유로 몽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 이후로부터는 뭐 그렇게 대중화되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 모든 증류주는 사실 이제 발효주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발효주 이야기를 안 하고는 사실 제 증류주 이야기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제조 방법을 순서대로 막걸리, 청주, 소주 요런 순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막걸리 제조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입국, 뭐 덮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고들밥 같은 것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꼬들꼬들한 뭐 그런 쌀밥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조장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든 고들밥에다가 백국균, 뭐 흑국균 하는 일종의 그 효모를 탄 물을 넣고 그때부터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고들밥을 중간중간 계속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것을 뭐 덮밥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뽀글뽀글거리면서 소위 말하는 술 익는 소리가 나면서 막걸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양조장마다 이제 각자 특유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뭐왜 간장도 이제 뭐 시간장 이런 것처럼 그 양조장마다의 어떤 계속 내려오는 그 좋은 효모라든가 뭐그 동네 물맛의 차이 뭐 시간 조절 뭐 등등해서 조금씩 이제 맛이 틀린 거고 기본 제조 과정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청주는 뭐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막걸리를 걸러서 맑은 부분만 따로 떠낸 것이 청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주도 사실은 뭐 지역별로 그리고 뭐 대추 생강들 같이 뭐 다른 재료들을 좀 첨가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이것 또한 제조 방법은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발효주,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증류를 하는 겁니다. 증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그첫 번째,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방법이 이제 단식 증류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뭐 간단히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죠. 이제 우선 솥에다가 발효주,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발을 하나 띄워놓는 거죠. 이게 띄워놓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서 이제 솥뚜껑을 뒤집어서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과 물이 섞여 있는 이 막걸리 혼합물은 끓는 점이 78.3도. 요게가 딱 되면 알코올이 먼저 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체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솥뚜껑 안쪽으로 안개처럼 이렇게 피어 오르듯이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뒤집어 놓은 솥뚜껑 위에 찬물을 이제 슬슬 부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쪽에 있는 솥뚜껑의 결로처럼 맺히게 되면서 그 손잡이 쪽으로 이제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솥뚜껑 손잡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발에 알코올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주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한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고 나중에는 이제 밑에 끓이는 항아리 위에 뭐 주전자처럼 생긴 이제 항아리를 뒤집어서 붙여놓고 그 주둥이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형태의 도구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전통 소주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상상이 가시겠지만 이게 뭐 당연히 손도 이제 많이 가고 그리고 또 대량으로 만들어내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막걸리보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농도도 대충 뭐 그때그때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물도 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맛도 뭐 그때그때 조금 틀릴 수 있고 원래 이제 알코올은 이제 무색, 무취, 무향인데 반해서 이렇게 만든 소주는 완전 알코올만 추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름 이제 향도 있고 뭐 말로는 이제 풍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맛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소주는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이제 위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그 소주의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추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 발효기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19세기 초반에 커피라는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 위스키를 만들려고 개발한 증류기입니다. 근데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식 증류 방법으로는 발효주를 증류시켜서 완전 순수한 알코올만을 빼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끓이는 내내 뭐 78도를 유지하면서 불을 뗀다 이런 것도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다른 물질도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물도 좀 섞여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순도 100%짜리 알코올만 추출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소주도 이런 이제 단식 증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이제 100%가 아니라 대충 한 50도에서 60도 사이 이렇게 이제 대충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위스키 같은 경우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이 공정을 두번 정도 돌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제 연속 증류기는 말 그대로 여러 번을 끓여서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그런 액체, 정제를 한 추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넬라이저와 이제 렉티파이어라는 이제 두 개의 큰 통을 사용을 하는데 어넬라이저라는 거는 발효주를 넣고 한번 정도 끓이는 거고 그 뒤에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육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석유 같은 거 정제하는 거랑 사실은 이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끓여서 기체를 만들고 위에서 찬 공기를 만나면 다시 액화가 되고 그게 흘러내리고 다시 또 그걸 또 끓이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알코올만 뽑아내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도 95% 내지 이제 96% 정도의 알코올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주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량으로 뽑아낸 이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뭐 30도, 25도, 지금은 16도짜리 소주도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뽑아낸 알코올은 무색, 무취, 무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하고 잡내 없애고 뭐 대나무 숯에 한번 탈취도 하고 여과를 시키고 더불어 이제 맛도 좀 있어야 되니까 감미료도 좀 넣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소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드카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이제 자작나무가 그쪽은 많으니까 자작나무 숯에다가 이제 여과를 시키는 것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 소주나 러시아 보드카나 이게 뭐 원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뭐 무슨 숯으로 여과를 했냐 요 정도만 틀리고 제조 과정은 뭐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드카도 똑같이 증류를 하고 물 타서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뭐 다만 이제 도수가 좀 높으니까 물을 아무래도 소주보다는 이제 적게 탄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희석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조 방법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동안 막걸리와 전통 소주에만 익숙하던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이제 쌀 부족으로 인해서 뭐 순곡주 금지령 뭐 이런 것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막걸리 제조가 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짜 막걸리 나오고 하면서 이 소주에 사람들이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라는 것이 뭐 쌀을 발효시켜 가지고 이것을 단식 증류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도 힘들고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고구마 같은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당미를 추출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가를 낮추고 이것을 연속 증류기를 이용해서 에탄올 이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에틸 알코올이죠. 이 에틸 알코올 주정을 만들어내서 거기다 이제 물 타고 감미료 좀 넣고 해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싸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뭐 화학주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술이라는 게 어쨌든 발효가 되었건 뭐 발효한 것을 끓였던 분자 구조가 이제 바뀐 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화학주 아닌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만 화학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통상 알코올은 보통 이제 에탄올하고 이제 메탄올 이렇게 두 종류가 크게 나눠지는데 메탄올은 이제 공업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분자 구조 자체도 이제 틀리죠. 그런데 이제 공업용 에탄올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에탄올도.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공업용이란 거지. 분자 구조는 뭐 우리가 양주에서 뽑아낸 에탄올. 그러니까 C2H5OH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뭐 물에 타서 희석시켜 먹으면 소주랑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감미료 좀 넣고 수채 뭐 여과도 시켜야겠지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다만 에탄올이 술의 원료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용도가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이제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감상 뭔가 우리가 뭐 별로 친근하지 않은 그런 화학적이고 뭔가 이제 몸에 나쁘지 않을까 하는 뭐 선입관이 있을 뭐 그런 것뿐이죠.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가짜술. 그러니까 이제 가짜술을 정의를 하면 제대로 된 양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낸 술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술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뭐 거기다 뭐 온갖 색소도 넣고 향도 넣고 뭐 이런 걸 섞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식용도 아닌 뭐 이상한 것들하고 이제 알코올에다가 물에 타가지고 만든 뭐 그야말로 이제 혼합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알코올도 이제 개념 없이 메탄올을 써서 만든다거나 그래서 뭐 결국 마시고 죽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기사도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뭐 아주 위험한 거죠. 하긴 뭐 사실 그 골판지로 고기도 만들었던 애들이 있는데 사실 뭐 뭘 못 만들긴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이 소주는 다행히 이제 무지 싸니까 뭐 그건 가짜 술을 만들어 봐야 뭐 단가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엔 소주는 뭐 안심하고 드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쪽 업계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증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나름 그 먹어주는 정도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쪽의 기술력 또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뭐 나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이제 정제 기술이라는 게 뭐 소주를 정제를 하나, 뭐 원유를 정제를 하나, 원리는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된 지금의 그 소주는 이게 처음에는 30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18도까지 내려오면서 지난 그 5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이제 소주 전쟁이라 할 만큼 업체들 간의 이제 치열한 싸움들을 이제 거치면서 다음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소주 업체들을 살펴보면 1970년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소주 시장을 이제 지역별로 라이센스를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당 경쟁을 막고 품질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 속내는 뭐 알 수 없죠. 워낙 이제 정부 라이센스를 받는 산업치고 뭐 이렇게 뒤가 좀 구리지 않은 사업들이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전까지 한 200여 개 정도가 넘던 이 희석식 소주 업체는 한 10여 년 만에 한 10개 정도의 업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 경기 쪽에 이제 진로, 그리고 충청도의 뭐 선양, 그리고 경상도의 무학, 금복주, 뭐 부산의 선, 아 부산 사람들은 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제주도의 한라산, 그 뭐 전남의 보혜, 전북의 보배, 강원도의 뭐 경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이루어졌죠. 이후에 이제 1996년도에 그 지역 제한법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소주가 아무래도 이제 정구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뭐 시장 점유율을 보면 참이슬하고 이제 처음처럼이 전체적으로 약 한 65% 정도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사실 그 당시 강원도 소주업체였던 경월이 그 그린 소주를 이제 만들면서 한때 그 잠깐 그 전국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도 이제 한 방을 날린 나름 그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을 일으킨 소주 지방 소주업체가 이제 경월이었죠. 결국 이제 힘이 딸려서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두산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롯데로 넘어갔죠. 여기 이제 지금의 처음처럼의 뿌리죠. 나름 그 지금 그 좀 센 이유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 와중에 절대 강자였고 이제 한때 재계 24위까지 올라갔던 이 진로. 아, 이 진로의 경우도 그 이제 이세경으로 접어들면서 뭐 전자제품 만들고 건설업 뛰어들고 뭐 운송업 뛰어들고 자주 뭐 좀 무리한 그런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결국 뭐 97년도 외환위기와 함께 회사는 이제 갈갈이 찢겨져서 소주 분야는 이제 조선 맥주가 전신이었던 뭐 지금 이제 하이트죠. 하이트 진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저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게 추억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는 이 진로 소주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여행 다니면서 이 전국구 소주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 지역 소주를 이제 마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역시 뭐 우리 동네 소주가 최고야 뭐 이랬던 낭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정 자체야 뭐 모두 이제 대충 비슷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이제 물맛이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감미료도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별 소주 맛이 좀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같은 브랜드의 소주라고 해도 어느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었느냐에 따라서 소주 맛이 약간 틀리긴 합니다, 사실. 근데 뭐 그건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그 물맛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이죠. 이 정도까지 잡아내신다 그러면 나름 내공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즘 이제 우리 소주 마실 때 한번 흔들어주고, 밑바닥 두번 땅땅 쳐주고, 뚜껑 따고, 윗부분 툭툭 쳐서 이제 조금 털어내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원래 예전에는 이제 생산 기술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불순물도 좀 껴있고, 게다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주 뚜껑 그 안쪽에 그 콜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털어내려고 술꾼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은 사실 굳이 아깝게,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긴 뭐 재미, 나름 또 재미는 있으니까, 뭐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그 소주 업체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호를 받아가면서 장사를 하던 이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커다란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도수 낮은 소주의 등장입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슬슬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한 이 낮은 도수의 소주 시장은 이제 그린 소주가 이제 소주병 색깔을 그린으로 바뀌면서 뭐 순한 소주, 뭐 부드러운 소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90년대 들어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너도나도 이제 낮은 도수의 소주들을 이제 등장시키게 되죠. 이게 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많은 학자들이 이 90년대를 뭐 최고의 경제 화랑 시기로 이제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제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된 거죠. 그 당시가 90년대가. 그러면서 이제 순하고 뭐 건강하고 고급스럽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참나무 통에서 숙성을 시켰다느니 뭐 해양 심충수를 뭐 사용했다느니 등등하면서 이제 소주업계에 웰빙 바람이 이제 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종류의 다양한 그런 이제 소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뭐 사실 술 마시면서 뭐 웰빙 이런 컨셉 조금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수 낮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의별 짓을 한그 프리미엄 소주 뭐 등등 해서 정말 아마도 그 소주 역사상 가장 많은 종류의 소주가 등장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아마도 그 당시 그 소주 업체의 그 기술 발전도 가장 빠르게 발전한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면서 소주 업계도 이제 나름 구조조정이 필요했던지 뭐 어찌됐던지 되는 놈만 밀자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업체가 한두 개 브랜드를 이제 주로 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전의 히트를 때리게 되는 23도짜리 참이슬이 등장을 하면서 마켓을 나름대로 평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진로그룹이야 뭐 IMF로 회사는 이제 작살이 났지만 그 우리의 그 참이슬은 그 와중에도 그때부터 그 절대 왕좌의 자리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중간에 절대 강자였던 그 참이슬도 딱한 번에 그 똥침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2006년도에 그 두산의 그 회심의 작품 이효리와 함께 등장한 처음처럼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처럼이 지금까지도 선방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부동의 1위는 역시 뭐 참이슬이죠. 근데 뭐 사실 저도 모르겠는 게그 예전에는 그냥 소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참이슬을 주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언제부턴가 식당에서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별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그냥 아 그냥 재고 많은 걸로 주세요 하긴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왠지 처음처럼을 이제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건 아마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그 이효리의 이미지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처음처럼이 출시되었을 때, 뭐 소주 먹고 있으면 그 처음처럼 영업사원인지 누군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고 마시라고 이렇게 했던 것도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처음처럼으로 바꾼 진짜 이유는 그 진로에서 이제 한때 뭐 처음처럼은 뭐 알칼리성이라서 뭐 유해한 소주다 뭐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하이트 진로 판매권을 뭐 오노가의 뭐 누난가한테도 넘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미국에서 시장 개척한 사람들을 뭐다 자르고 뭐 이런 난동벌에서 좀 듣기 짜증나는 그런 이제 뉴스를 몇 개 접하고 나서 그 기업 이미지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처럼도 이제는 이제 롯데로 넘어왔죠. 2009년도에. 그래서 이제 롯데 이야기를 또 요새 들으면서 이제 다시 갈등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이 소중한 한 표를, 아니죠. 그 한 표가 아니라 매번 마시는 이 한 병 한 병을 그 어느 쪽으로 써야 할지 또다시 지금 이제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광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이제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술 마시는 여자 연예인이 광고를 해야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백지영이나 뭐 이효리처럼 방송에서 뭐 나름 술 좀 마신다 라고 이제 언급되는 모델들이 광고를 하면 실제로 판매량이 늘고, 그래서 이제 이효리의 경우에는 뭐 최장수 소주 모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실제로는 이제 별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뭐 신미나, 뭐 한예슬, 손담비 뭐 이런 친구들이 광고를 했던 소주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역시 소주는 이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셔야, 그래서 이제 뭔가 같이 나누고 뭐 통하고 뭐 이런 느낌 있는 술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를 보면 사실 뭐 인구가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근데 그런 와중에 도대체 이놈의 이 소주 시장은 왜 계속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걸까요? 이게 뭐 사실 자료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 통계 기준이 뭐 제 각각이라서 좀 애매해서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대한보건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까지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희석식 소주만 봤을 때 15세 이상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소비량이 약 5에서 6리터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에 360ml니까 대충 한 15병에서 17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증권회사 자료를 보니까 뭐 국내 소주시장이 소주시장 규모를 약 1조 5천억 정도로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대충 한 병에 뭐 1,000원하고 뭐 5천만 인구 이렇게 나누면 한 30병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꽤 이제 상위권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소주를 이미 많이 마신다 정도로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업계는 뭐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기업이 이제 속성상 매출은 이제 항상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예전에 뭐 소주 25도였던 시절만 해도 이 소주를 즐기는 여성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낮은 도수의 술도 나와서 여성분들이 이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수도 낮아졌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한 병 마시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쉬우니까 또 한 병 더 먹게 되고, 뭐 얼마 전부터 리큐르라는 이제 과일향이 좀 나는 그런 이제 소주 출시도 되면서 요새는 뭐 그거 요가가 요새는 이제 뭐 없어도 못 파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그 리큐르라고 하는 게 도수 좀 낮춰서 과일향 조금 이제 첨가한 건데, 그 보드카 쪽에 유명한 그 앱솔루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뭐 사과향 넣고 오렌지향, 뭐 망고, 포도 온갖 건 넣어서 이제 수십 종류 나오긴 합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이것이 아마도 이제 희석주 업계의 어떤 현재의 그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걸 뭐 칵테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술은 발효주와 증류주라고 이제 크게 나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혼합주라는 형태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 대접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시장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소주 이야기로만 시간이 꽤 되어버렸는데, 사실 뭐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한 정도로는 한 정도는 뭐 워낙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이제 주로 퉁퉁거리기만 하는 그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과 별로 이제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술에 막 입문하는 나름 약간은 이제 아빠와의 술자리를 기대하는 그렇지만 좀 어색한, 그러나 또 이제 또 맨날 또 다른 잔소리만은 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뭐 쉽고 뭐 편안한,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뭐 나름 흥미 있을 만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